말할 수 있어서 다른 누구도 아닌 그게 바로 너여서 다행이야. 한 사람을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어서 어리석게도 끝이 나지 못해 난 헤매다 울고 있어. 너를 지운다는 건 마치 날 지우는 것 같아. 왜 이리 서둘러 지우려 해. 언젠가는 널 깨끗이 줄게. 하루만 더 너를 미워하게 해줘.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려도 꼭 오늘은 간직할게.